1, 2, 3, 4! CCM 공방 22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창훈입니다. 진입니다. 대현입니다. 아, 겹쳤어. 겹쳤어. 네. 전대현입니다. 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네 명이. 아, 예. 예. 저희끼리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고, 그렇죠. 네 명이 모여서 방송하는 것도 오랜만이고. 오랜만이고.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너무 잘 지냈어요. 표정이. 아, 제가 그 방송 초창기 때 제가 피부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참 좀 힘들었어요. 한 2주 동안을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정말로 앉아 있다 누워 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처음으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막 한탄에 섞인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피부가 좀 좋아지니까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이 지금은 굉장히 좋아져서 병원 갔다 오셨어요? 그럼? 지금 병원을 못 가가지고 그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그 몸에 이제 이상 증세가 좀 일어날 때 병원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고 그리고 이쁘지는 않지만 젊지는 않지만 나이 드신 우리 간호사 누님들이 계시는데 두 방의 주사를 맞으면 저의 몸은 가벼운 듯이 진정이 되는데 아 그래요? 때마침 휴가를 가셔가지고 왜 휴가를 그 2주 동안 가시는지 병원이 거의 2주 동안 가신 것 같아. 일주일 이상 하신 거 보니까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약도 못 구하고 거기서만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제가 약을 사 먹는 바람에 딴 데는 일단은 그게 무슨 약인지 몰라갖고 하여튼 2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고 호전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우리 CCM 가수 진의 인생 극장. 아, 네. 아, 나 맞아. 오늘 인사 따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밀양 사람 주창훈이요.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생뚱맞게 밀양. 아,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암살? 아, 죄송해요. 요즘에 미니언즈 이후로 제가 약간 좀 주춤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암살 보세요. 암살. 아, 미니언즈가 최고죠. 나 터미네이터 보고 그게 끝이었어요. 언제적 터미네이터요? 우리 영화 한번 보러 가야겠다. 네. 좋네요. 예. 한 영화를 보고 같은 시선에서 바라본 영화 또 다 다른 느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나중에 한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예. 되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냉소적이게 영화를 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생각들이 좀 틀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봤지만 좀 틀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예. 백수 생활 한 달째. 아, 예. 저는 자유를 얻을 줄 알았는데 네. 쇼파가 감옥이 돼요. 쇼파가 아마 이렇게 끌어안으실 거예요. 아마 뒤에서. 아니 무슨 쇼파가 예. 안 놔줘요. 묶여 있어. 몸을 한번 일으키려면 네. 정말 막 각오를 해야 돼. 마음에 네네. 결심을 하고 일으켜야 네. 예,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소파인지 네. 소파가 나인지 네. 아니, 푹 쉬셔서 그런지 얼굴에 잘생김이 막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또 운동하셨잖아요. 청취자분들이 진짜인 줄 아세요. 진짜인데 멋있어 주셨어요. 써니는 잘 지내셨어요? 저요? 또 그 건강 또 또 건강 그 저 발표하는 시간이네. 무릎이 아파요. 운동을 너무 세게 했더니 걸을 때 아파 죽겠어요. 계단 내려올 때 힘들었죠? 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지하철 오는데도 아하.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 약간 타고. 발을 측면으로 틀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좀 고생하고 있어요. 네, 병원을 가야 돼요. 도가니탕을 좀 먹어야겠네. 최대한 쉬셔야 돼요. 도가니탕 먹고 최대한 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님이 한동안 네. 쩔뚝거리면서 다녔잖아요. 맞다.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운동을 하면 어떡하냐고. 네. 그거 혹시 아세요? 뽕이라는 얘기 혹시 아세요? 그것도,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운동하다 하신 거예요? 그냥 원래는 뛰는 게 러닝머신을 기본적으로 타니까 제일 먼저 가면 이제 그거 이제 러닝머신을 타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땀을 조금 더 흘려보자라는 심리로 걷다 말고 뛰어요. 그러면 무릎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 저도요. 네. 와, 그리고 나서 계속 뛰면 무릎이 망가져요. 아. 그때는 이제 걸어야 돼, 걸어. 근데 보니까 트레이너도 그렇고 뛰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맞아요. 걷는 거, 걷는 거, 걷는 게 중요하니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오히려 더 조금 더 오래 타더라도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더 운동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래서 네. 자전거 못 타고 있어요.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한 시간 동안 잡설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22회는 그냥 이렇게 근황 토크로.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안 돼요. 오늘 그 써니가 아우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도 보고 있어요. 그 공부의 다 흔적들. 다 영어네, 다 영어예요. 네. 뭐 이렇게 영어로 해왔어? 아니 그 웹사이트를 그런 걸로 봐가지고. 아, 나는 그런 거 보면 끄는데 접는데 X를 누르는데 아 다 보시네. 우리 차원재님 어떻게? 네? 근황. 아, 저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저 휴가 좀 갔다 왔고요. 지금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아 힘들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녹음하고. 네. 그래가지고 배트맨이네요. 네. 그러네요. 노래 녹음을 밤에 해야 되니까. 이제 낮에 누가 말 시켜도 대답도 요새 잘 안 해요. 네. 목 상할까 봐. 아니,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장님이 말 시켜도 말 안 하나요? 아, 예, 다 말 안 해요. 아, 예. 식당 가서도 그냥 알아서 주시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조금 전에처럼 후덕한 푸근한 느낌이 아니시고 지금은 되게 날카로운 느낌이셔서 오늘 말 걸기도 무서워요. 딴 데 봐야지.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우리 창훈님이 녹음한 소스를 이렇게 몰래 한번 들어봤어요. 비닐에 딱 들어봤는데 1집과는 전혀 다른 어떤 보컬 스타일을 자랑하시고 이번에 곡들은 굉장히 담백하고 진솔한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예전에 창원 선생님이 생각했던 1집 앨범과 2집 앨범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봐요. 어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까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근데 기대가 되네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전도사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이 집도 내고. 저희 무엇을. 좋겠다. 써니도 해야 하잖아요, 작업. 아유, 저는. 네, 무릎부터 고치고요. 네. 자, 우리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더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네. 지난 주말에 드디어 무한도전. 아, 무한도전. 네, 가요제. 무한도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써니는? 뭐야? 저는 무도 빠인생 10년이 넘어요. 빠스니. 아니, 무도를 왜 좋아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웃겨요, 저는. 아, 제일 웃겨요? 네, 저는 조금 드라마 이렇게 뭐 러브 스토리 이런 거 별로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무조건 웃기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프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CD 때 CD 시절 때 CD로 그거를 다 구웠어요. 일일이. 그래서 그럼 좀 옛날 무도 좀 갖고 계세요? 그거를 제가 늙고 힘이 없을 때 그걸 틀어보려고 진짜 그 생각으로 그걸 구운 거야. 100개 넘게요. 네. 100개 넘다가 유튜브 시대가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걸 안 해도 되는구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죠. 유튜브 틀면 나오니까. 틀어도 그게 나와요. 이게 좋은 화질로 나오지 않잖아요. 뭐 작게 나오고 그러지 않나? 약간 그러긴 한데 그거는 이제 구운 걸로 비하면 대학 다닐 때 시험 공부 안 하고 그 특집 1회 무슨 쇼 이거 적고 레이블 하고 이랬다니까. 대박. 김태호 PD가 찾아봐야 되겠네. 아, 진짜 저 미쳤어요. 아, 그래서 누가 제일 좋았어요? 저요? 혁오. 혁오? 저는 원래 컨트리송 안 좋아하는데 뭐 거기서 거기로 하겠지 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혁오. 그래요? 나도 혁오인데. 깜깜놀. 저는 원래 혁오를 좋아했었거든요. 옛날 그 혁오가 나오기 전에 무한도전 나오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혁오. 네. 혁오를 그러니까 저한테 그 선견지명이라 그러는 거죠. 뜰 사람을 아는 건 거예요, 이게. 들었나 김태호 PD가? 예. 아, 그럴 수도 있고. 이 방송은 사실 애청자. 알고 보니 애청자. 저는 혁오 좋았고 아이유도 좋았고. 네. 지디도 잘하던데요. 아, 지디는 원래 네. 사랑스럽죠. 트렌드 음악에 아주 그냥 멋있죠. 근데 그 혁오 컨츄리풍 그 곡 네. 노래도 되게 좋았는데 네. 저는 혁오 보컬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아, 약간 읍조리듯이 하는 그런 읍조리지 아니, 않아요? 안아요? 그 샤우팅 할 때 네. 목이 갈라져. 갈라지는 거. 나도 아. 그거. 네. 나도. 그게 너무 좋아. 그게 한국 사람이 그런 목소리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녹음실에서 갈라지면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죠. 물 한 잔 먹고 할게요. 뭐 이런. 그리고 앨범에, 혁오 앨범에 그 영어 가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죠. 뭐, 영국, 보스턴, 뉴욕, 미국. 뭐 어딜까 네.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죠.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영어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에 중국이 유학 같은 친구들이 유학 간 친구들이 핫해요 다. 예, 보면 중국에서 그 얼마 전에 출연했었던 라이너 어쿠스틱 그렇죠. 네. 네. 어쿠스틱 같이 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혁오 네네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한번 우리 물어봐야겠다. 전대현 전사님은 또 성견지명 있었고 또 그 팀을 또 친한 네. 라이너 아 지금 친한. 거기서 녹음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너무 조금 좀 번외 이야기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제도권의 음악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인디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너무 달라. 그 그냥 걔네는 정말 feel을 중시하고 그렇죠. 그분들은 정말 좋은 게 나오는 좋은 거라는 판단이 저희랑 기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갈라진 목소리 이런 거 저희 같았으면 다시 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그냥 듣고 우와 너무 좋아요 막. 아 정말? 근데 막상 결과물이 나오고 나니까 너무 새로워요. 그런 차원에서 혁오도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저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도 되게 좋았는데 혁오? 예. 가사 들어봤어요? 네. 딱 저는 이 사람 믿는 사람인가 했어요. 그게 이제 도둑이 들었다. 뭐가 자꾸 없어진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네 발자국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었구나. 아. 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면서 이제 돌아가야지 뭐 하면서 뭐 마지막에 탕자라는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혁오로 자주 검색을 해보는데 요즘에 혁오 하면은 연관 검색어 제일 많이 뜨는 게 표절이에요. 네, 계속 표절 시비가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근데 뭐 저 안 찾아봐서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찾기 싫은 것이잖아요. 네, 굳이 뭐 찾아보고 네, 싶지 그렇죠. 않아서. 누가 올리기 전까지는. 아, 누가 올렸는데 네. 내가 좋아하는데 뭐 굳이. 아, 네.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제 혁오 관련된 그 연관 검색어 보니까 혁오 탕자. 혁오 크리스찬인가 뭐 이런 거. 아, 그러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노래도 되게 좋았는데 가사가 내용이 있고 깊이가 네, 있어서 네. 좋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혁오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혁오 음악 듣고 나서 저는 마른 파이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죠. 네. 마른 파이브의 그 어떤 음악적 성향이 혁오한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마른 파이브가 먼저 음악 시작했겠죠.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목소리나 뭐 어떤 그런 창법은 혁오랑 완전히 틀린데 멜로디나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오랑 많이 비슷해갖고 이야 이거 한국에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마른 파이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 마른 파이브요? 예, 마른 파이브. 마른 찐 파이브 말고 마른 파이브. 마른 오징어 같은. 예, 예. 예. 저는 혁오 만나면 눈썹 이렇게 한 거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뭐요? 눈썹이. 눈썹이 좀 희한해요. 아 그래요? 없어 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일부러 그 네, 이렇게 하고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잘랐어요. 이제 머리를 민 연예인을 보면 네. 무조건 나얼일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주는. 깨줘. 깨줘. 예. 홍석천 아닌가요? 아니 우리 가수만. 가수만. 예. 가수만. 네. 다음에 한번 네. 무도랑 뭐 가요 네. 이런 얘기들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그 제목에는 이미 떠 있겠지만 가스펠의 역사를 드디어 예, 바바밤 히스토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자 논문을 네. 발췌해서 네이버 논문, 야후 논문. 네. 아 야후가 아직 있나? 있어 있긴 있어요. 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가스펠의 역사에 대해서 저와 써니가 나누어서 준비를 했고요. 얘기하면서 전도사님이랑 진님은 추임새 넣겠습니다. 예, 뭐 아시는 내용이나 제가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네. 예, 수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과 진님이 네. 회심에 네. 또 한 시간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네.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게 자료 조사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아, 학구열에 네. 불타 가지고. 아, 그래. 네.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자, 시작할까요? 네. 예. 오늘 시간에는 이제 가스펠의 역사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스펠 하면은 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역동적이다 뭐 이런 거. 가스펠이 역동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래요? 나는 왜 그런 느낌이 없지? 내가 하고 있는 가스펠이랑 틀린가 뭐 이렇게. 전도사님은요? 저는 굉장히 무거운 느낌인데. 예. 저도 약간 비슷해요. 예. 뭐라 그러지? 약간 고상하고 웅장하고 이런 저는 좀 오히려 또 한의설인 느낌 워낙 배경에 대한 저거가 있어서 이해가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 들으면 뭉클한 네, 좀 그런 느낌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원래 무거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무겁시잖아요. 이렇게 네, 일단 그 외견상으로는 일단 90kg를 육박하는 그 거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CCM 사역자 중에 민모모 씨께서 음악이 좀 너희들 음악은 좀 무거워라는 어두워 이런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런 얘기를 우리는 늘 언제나 음악이 밝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음악적인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기호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펠이 그 아까 전에 우리 전대현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겁다는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스펠 하면 항상. 그러니까 이게 뿌리 깊게 저한테 뭔가 어떤 흑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흑인 음악은 굉장히 신나고 막 역동적이고 뭔지 아시죠? 네, 막 화장실에서 힘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표정을 보셔야 돼요. 진짜 뭐 이런 거 저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역동적이다. 가스펠에 대한 그 일반적인 그 선입견들과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오늘 좀 확 깨는 것 정리를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오늘 넓은 의미의 가스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제가 설명을 끝나면 써니가 네. 이 중에 이제 블랙 가스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아주 깊이 있게 조사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영어예요. 필기를 영어로 하고 계시는 한글로 해야 돼요. 영어로 방송해 주실 건가요? 네. 자, 넓은 의미의 가스펠이라고 하면 현재 찬송가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스펠 음악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발전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네. 가스펠 송이라는 단어도 1874년에 부흥사 휘틀이라는 사람과 함께 네. 찬양 인도자로 활동했던 필립 블리스. 예, 필립 블리스의 노래 모음집 가스펠 송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부흥 집회나 캠프 등에 대중 집회에서 사용된 음악인데요. 그 음악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은 개인적인 간증과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세속적인 스타일의 네. 음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음악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오. 예. 그리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오. 저 장미꽃 위에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등대 뭐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실 만한 찬송가에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세속적이라다라는 표현이죠. 아우 너무 무거운데. 근데 이때에는 이게 굉장히 세속적인 음악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클래식이다 고전이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그렇죠. 개념이지 네네네.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를 네. 이 설명을 통해서도 네네. 저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때도 이게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음악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예,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이 당시 주요 작곡가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이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필립 블리스. 네. 예. 들으시면 딱 아실만한 수많은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이분이 작사 작곡하신 곡이고요. 작곡하시고. 그다음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예, 그 곡. 그다음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말씀. 이게 어떻게 부르는 거죠?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지금 이 세 곡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곡만 하신 곡이 너무 잘 아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오. 내 평생에 가는 제가 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이에요. 네. 너무너무 많습니다. 찬송가 아마 찾아보시면 필립 블리스라는 이름을 수없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한 몇 곡 정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세보진 않아서. 네. 제가 사실 좀 세다가 네. 포기했어요. 하여튼 500장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의 네네. 노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크로스비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예, 어떤 죄송합니다. 차이가 있는지 네. 네. 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네. 딱 크로스비가 벌써 나오니까 네. 있어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씩 딱 해줘야지 또 많은 우리 공방 팬들이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또 환호하죠. 환호 소리 들리네요. 환호 소리. 우리 기피를 담당하고 계신 네. 전도사님. 네. 그 필립 블리스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분을 특별하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은 작사 작곡을 다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찬송가를 보시면 그 제목 왼쪽에 있는 이름이 작사가 오른쪽에 있는 이름이 작곡가인데 네. 아마 대부분 다른 그렇죠. 이름이 그렇죠.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필립 블리스 이분은 직접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깊이가 네. 있으셨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 저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 했지만 네. CCM이 찬양이 내 고백이 될 때 더 네. 진솔해지고 더 진심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우리가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되는 게 네. 어떤 찬양 사역자들한테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다 뭐 그런 비슷한 그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분은 이미 1800년대 후반에 그거를 몸소 실천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 대단하시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그렇죠. 분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가사 쓸 때가 제일 힘들지 않나요? 근데 전 지금 네. 이 조금 돌발적으로 생각이 든 건데 아 그렇다면 이전의 음악을 생각해 볼 때 확실히 작사가와 작곡가가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거의 정석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작사 작곡은 한 사람이 하는 문화가 생겼을까 생각해 봤을 때 네. 이 궤를 따라서 한번 CCM의 역사 어떤 찬양의 역사를 밟아보는 것도 꽤 괜찮 네. 재미있을 흥미로운 일일 것 같다는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그걸 우리 전대현 선생님 해주시면 너무나 그냥 제가 지금 무슨 거예요. 생각을 한 건 무슨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 네. 찬송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네. 해봐도 네. 아마 초창기에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죠? 매일매일 좋은 소재들을 제공해 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느 순간부터 네, 네. 그래서 우리 써니 자매님과 함께 네. 그럼 네. 자꾸 같이 들어가네요. 예. 아 그런데 이 필립 블리스 이분이 안타깝게도 38세에 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이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릴 무디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분이 부흥사신데 네. 이분이 하시는 집회에 참석하러 가시는 길에 사고가 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더 오래 사셨으면 진짜 정말로 많은 곡들이 정말 나왔겠죠. 주옥 같은 예. 아름다운 곡들을 더 많이 네. 쓰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필립블리스가 부흥사인 휘틀과 함께 활동을 했듯이 네. 이 당시에 약간 트렌드가 설교자들이 찬양 인도자들과 동행해서 네, 맞아요. 집회를 네. 하는 게 약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조사하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그냥 분명히 그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을 그렇죠. 같이 이제 같이. 데리고 대동을 그렇죠. 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설교자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지식적인 깊이가 이 작곡가들에게 또 전수가 돼서 뭐라고 할까요? 깊이가 영감이라든지 같이, 뭐 이런 거기서 것들이, 영감을 얻고 곡을 쓰고 이게 네. 서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고 상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정말 상부상조할 네네. 수 있는 그런 그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 때 왜 이렇게 설교자가 확 하면은 오케이 이러고 또 찬양 막 갑자기 하고 갑자기 막 한 8마디 네, 16마디 짧게 했다가 다시 또 막 하고 이런 네. 분위기도 있어서 또 옛날에는 설교들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2시간 3시간 하고 막 이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지루할 만할 때 또 찬양으로 또 더 이렇게 흥을 또 그런 역할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아까 필립블리스가 휘틀과 함께 네. 많이 활동 사역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부흥사 무디와 함께 사역을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생키라는 분인데 그렇죠. 네, 예. 이제 이분은 또 음악인이면서 또 출판인이기도 하고 네. 네. 교육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 멀티플레이어인데요. 생키가 가스펠송의 아버지라고 불린대요. 네. 예, 이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 필립블리스와 함께 네. 많은 작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은 곡은 1876년에 생키와 블리스가 함께 만든 찬양집에 네. 수록된 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했다고 하고요. 생키는 교육에도 많은 열정을 쏟아서 네. 훌륭한 음악가들을 많이 배출하고 또 세워주고 네. 하는 네.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생키의 곡에는 더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주옥 같은 네. 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게 세월 지나갈수록 네네네. 의지할 것 그거죠. 아니, 이런 게 한 200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고 부르고 부르고. 그렇죠. 거의 200년. 너무 신기하다. 200년? 1800년대 대단해. 후반이니까. 1800년 후반이니까 200년이 넘었다고 네, 그렇죠. 대충 네. 계산하면 대충.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지 200년까지는 안 됐지. 100년 좀 넘었죠. 그렇죠. 100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니 뭐 100년이 200년이든 중요한 건 네. 오래됐다라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한 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예. 예. 어떤 분?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페니 크로스비. 네. 예. 저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읽으면서 네네. 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고 싶었는데 네.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 좀 이분 관련해서는 더 찾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분 시각 장애를 가진 찬송 시인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생후 6주에 약을 잘못 써가지고 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네네. 예 실수로. 예. 그래서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국내에는 송명희 시인도 생각나고 네. 또 헬렌 켈러도 생각나고. 네. 그렇네요. 많이 가네. 예. 네. 근데 이분이 쓴 찬송 시가 무려 몇 곡일까요? 이분이 그 찬송가의 많은 곡들의 가사를 쓰셨거든요. 맞아요. 한 2천여 곡 정도? 2천여 곡. 써니는? 저 오늘 200으로 갑시다. 200. 8천에서 9천여. 네, 어마어마하죠. 우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크로스비는 다른 작곡가들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분들은 음악가들이고 그렇죠. 네. 크로스비는 시인이시라고 보면 돼요. 찬송 시를 쓰는 작사만 하신 분이세요. 아, 작사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찬송가에서 크로스비의 이름은 작사가 란에 왼쪽 란에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분 이제 할머니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서 성경을 암송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곡들의 가사를 쓰셨다고 하고 이제 많은 그 작곡가들과 연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글을 글의 곡을 붙이게 됐다고 합니다. 외웠으니 성경을 외웠으니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창조와 뭐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네. 일반 사람들 그 이상의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8천여 곡 정도를 쓸 수 있죠. 이제 이분이 쓰신 않은데. 제목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래요. 예, 무릎을 치죠. 예. 써니는 관절 조심하시고요. 후덜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이고, 나 너무 좋았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이고. 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거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아유. 예수께로 가며. 야. 등등. 진짜 크로스비의 이름은 찬송가에서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 네. 진짜 좋은 곡들, 웬만한 곡들의 가사는 다 크로스비가 진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놀라운 그런 그 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네. 주목할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음에 우리가 찬송가 특집을 한번 더 다뤄서 네. 찬송가의 그 여러 주요 작곡가들의 곡들을 한번 네. 분류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때 한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인물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러한 이제 초기 가스펠송은 몇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제 1920년대 20세기에 들어서서 시카고 흑인 침례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네. 흑인 연가와 재즈적인 요소가 혼합되면서 더 힘찬 곡들로 변해갔고 이후에 북동부 흑인들 위주로 발전하면서 리듬앤블루스, 소울 등의 요소가 가미가 돼서 네. 이제 오늘날 좁은 의미의 가스펠 음악인 블랙 가스펠로 네. 나아가게 됩니다. 이 블랙 가스펠에 대한 설명은 써니가 잠시 후에 영어로 해드릴 거고요. 샬라샬라. 네. 가스펠송이 발전한 두 번째 형태는 네. 백인들 사이에서도 가스펠송이 그 컨트리 음악이 혼합이 네. 돼서 네. 나름대로의 가스펠송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해요. 이건 이제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서 서던 가스펠이라고 서던 가스펠. 예, 부릅니다. 50-60년대의 주된 가스펠 음악이 바로 이 서던 가스펠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후에 락이라든지 현대적인 음악 요소들이 받아들여지면서 CCM의 한 축이 됩니다. 네. 이제 한편 일반 팝 음악과 굉장히 흡사하면서 네. 그 안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이 있었어요. 네. 장르적으로는 그냥 이지 리스닝 정도로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편하게 그냥 들을 수 있는 팝. 네. 이제 이 음악들을 지저스 뮤직, 지저스 락이라고 네. 불렀거든요. 이제 이 음악도 역시 70년 말에 CCM으로 이어지는 한 네. 축이 네.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살펴본 넓은 의미의 네. 예, 가스펠 음악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통 가스펠 하면 블랙 가스펠을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이전에 가스펠이 어떻게 가스펠이란 단어가 네. 그 음악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갈래가 나왔는지 네. 하는 그런 설명들을 해드렸고요. 네. 또 이 이후에 이제 나오는 CCM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 전대현 전사님과 진님이 네. 예, 방대한 그 논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날 이제 빌보드지에 따르면 네. CCM 빌보드지에서는 CCM이라는 표현보다는 크리스찬 뮤직이라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CCM은 팝이나 락 계열의 음악이고 네. 가스펠은 흑인 전통 가스펠, 소울, R&B 등의 장르 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보드와 함께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시상. 이거는 차트라기보다는 상이죠. 그래미. 네, 그래미. 네. 그래미에서 언제 CCM이 시상이 시작된지 아세요? 그래미가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뒤에인 것 같아요. 그래미가 언제 시작했는데요? 원래 그 가스펠 부분은 여러 네. 장르로 시상이 계속 있었대요. 네. 근데 CCM 부분이 생긴 거는 2012년. 진짜요? 예. 3년밖에 안 됐어요. 아닌데. 왜냐면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그래.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조사한 아니요. 내용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 네. 이따가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저도 네. 막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2012년에 네네. 가스펠 앨범 부분의 그 수상자와 네. CCM 앨범 부분의 수상자를 한 명씩 이름을 그래서 찾아왔어요. 누구죠? 딱 생각나시는 분 가스펠. 커크 플랭클린. 그 맞습니다. 2012년 가스펠 앨범 수상자가 커크 플래틀린. 그리고 CCM. CCM 중에는 CCM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마이클 더블 스미스? 아, 그 말고 한명 남았죠. 한 명 남았죠. 스티븐 커티스 체프먼입니다. 아니야. 스티븐 커티스 체프먼.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아, 말고, 말고 말고 말고. 이제 마지막 대긴, 마지막. 되긴 있잖아요, 그거.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그 위대 맞죠, 그거. 위대. 크리스탑린? 맞습니다. 네. 아, 크리스탑린이 CCM인가요? 네, 그렇죠. 네. CCM은 네. 네. 물어보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세 명이 네. 우리가 많이 예. 헷갈려하고. 네. 네. 사실 세 분 중에 아무나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실 네. 네. 잘생긴 네. 계열. 네. 네. 크리스탑린이 네. 2012년에 CCM 부분에서 CCM 앨범상을 탔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여전히 이게 뭐 60~70년대부터 생긴 그 단어지만 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그렇죠. 네. 개념이고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아, 한국의 상황에 맞는 그런 언어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더 좀 느꼈거든요. 네. 이번 조사를 하면서 그 시도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이 이제 대략적인 가스펠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네. 초기에 의미 있는 몇몇 분들 저에게 감동을 줬던 아. 그 몇몇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 또 생각을 이상입니다. 좀 해보니까 아, 일단 네. 박수부터 네. 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도 가스펠이라고 하면 네. 블랙이 일단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지금은 네. 다 그렇게 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이제 본토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마 서던이 더 지배적인 그렇죠. 그 시절에는 네. 그랬을 텐데 네. 이상하게 우리한테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펫분이라든가 이런 네. 서던 가스펠을 하시던 분들에 대한 자료가 저희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도 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분 따로 네. 분류해서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가스펠 부분의 그 역대 수상자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재밌겠더라고요. 네. 재밌겠네요. 네. 네. 제가 그 지금 전대현 선생님이 생각했듯이 블랙 가스펠이 가스펠 하면 블랙 가스펠이 연상되는 이유가 초반에 한국에 이제 많은 비디오들이 이제 수입되어지고 배급되어졌을 때 예배 음악 중심의 흑인 예배 인도자들이 아, 유독 네. 많았어요. 지금은 그러게요. 사실 힐송 같은 경우에 백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네. 제 생각에도 그냥 블랙 가스펠, 가스펠은 블랙이지. 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런 케널리 목사님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어, 듣기만 해도 뭐 아, 정말 찌릿찌릿한 네, 그렇죠. 음악을 굉장히 충격이었죠. 네. 네. 써니가 이제 바톤을 아니, 이어받아서 하시면 네. 제가 네. 참 블랙 가스펠에 네. 대해서 제가 그 이 얘기를 처음에 했더니 네네 네. 옳았구나 아. 맞구나 아. 아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해주시죠 네. 아 네 어 블랙 가스펠은 네. 딱 생각하시면은 인종이 네. 인종이가 나오네. 네. 동양인은 아니고. 네. 정신없어. 네. 옆에서 자꾸 저 마이크 민감해요. 마이크 민감해요. 아, 네. 제가 어렸을 때가 네. 생각나는데 제가 예술의 전당에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다녔어요. 아니 예술의 전당을 어렸을 때 어떻게 자주 아주 다녀요? 많이 갔었어요. 오, 부모님이 아니야 아. 그런 건 아니었는데 오. 기회를 어떻게 잘 삼아가지고 아. 굉장히 자주 갔는데 네, 그때도 네. 왜 흑인 연가라고 해가지고 네, 네. 니그로 스피리추얼 뮤직 해가지고 네. 그, 중창단들이 많이 네네 그런 네. 식으로 오셔가지고 네. 악기 없이 악기 없이 그냥 해갖고 무반주로. 그때 제가 정말 정말 어렸을 때 그 네. 노래를 들었었어요. Swing low, sweet care, anyho 그 영가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걸 듣고 아 굉장히 특이하고 근데 뜻은 모르고 뭔진 모르겠고 근데 그 어렸을 때 뭉클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영가였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남성 중창단이었거든요. 여덟 네. 명. 네. 근데 처음에 했던 노래가 마이클 노를 쳐라 할렐루야 이거 영가 맞죠? 아. 한국말로요? 네, 한국말로. 와, 그러니까 준비해서 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배들이 첫 곡으로 준 게 네. 이거였다. 아 이거 말고 뭐 창문인가?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어. 그 곡하고 아마 두 번째 곡이 마이클 노를 저라고 하는데 선배 형들이 네. 2학년 형들이 그때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데 네. 베이스에 있는 형이 네. 정말 너무 그 흑인 형의 필이 네. 나는 거예요. 내 베이스니까 네. 어제 톤도 막 그래가지고 네. 그 형이 마이클 노를 저어라니까 정말 노를 저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 기억한데 흑인 형과 하니까 네.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영가가 일하면서 그 네, 노예였던 네. 배경이 있으니까 힘드니까. 일하면서 네. 하면서 그 흥 못 따라가는 그들의 흥 있잖아요. 네. 그 에너지하고 막 흥이 많은 네. 그런 거에서 아카펠라로 특히 네. 그렇게 해서 이어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솔직히 말하는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는 모던 가스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 그거를 그쵸? 흐르고 흘러서 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제가 사실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만 했어. 막 크리스찬 저는 힙합으로 된 걸 너무 좋아해요. 아~ 힙합으로 된 거 뭐 디스코 펑키한 거 에너지 있게 네 재즈 들어간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영가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합이 된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선 가스펠을 하면 모든 악기가 들어가긴 하지만 제일 들어가는 악기가 해먼드 아~ 오르간 있잖아요. 오르간. 네, 그게 네. 빠지면 절대 가스펠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정말 신기해. 저희가 정말 그분들이 하는 걸 봤어요. 신기 저거는 그냥 듣고 뭐 배우고 누구한테 레슨 받고 이런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정말 피에 섞여서 타고 나오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우리나라에는 네. 예전에 임모 연주자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오르간을 했었어요. 임창정? 뭡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전무한 것 같아요. 근데 실물을 왜냐하면 신디사이저에 그 해먼드 네. 오르간 B3 오르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상 악기로만 아~ 네. 가상 악기로만 연주하지. 악기도 그렇게 제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악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약간 조그만 올겐처럼 네. 생겼어요. 네. 아 그래요? 발로도 밝고. 네. 실물을 보신 분의 위엄. 아니. 조그맣답니다. 근데 제가 그 블랙 가스펠에 한번 같이 네,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악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소프라노 엘토 뭐 이렇게 해도 악보가 없이 지휘자가 자, 한 네 마디를 연습을 시켜요. 자, 소프라노 네 마디 따다나 하고 오케이 기다리세요. 엘토 하고 뭐 다 각자 파트를 시켜요. 네. 그래서 네 마디 외우고 여덟 마디 외우고 그다음 처음부터 여기까지 해 봅시다. 열여섯 마디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가 지휘자가 딱 어떤 음을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때 아 그럼 이건 어때요? 여기를 해봅시다. 해서 이걸 연습을 해서 모든 사람이 악보를 없이 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뭐 가사도 자 지휘자가 자 이겁니다 하면 이겁니다 그 가사를 불러주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냥 신기하다. 그러고 네 그리고 네. 그 흥에 겨워서 그냥 하고. 우리는 악보 보지 말라 그래도 뒤에 야이 하나 들고 계시다가 네 아 제가 그게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백모 교수님께서 네. 악보를 주고 악보를 보지 말래요. 백인천? 아니요. 오늘 어떡하지? 그분이 가사도 못 외웠는데 처음 보는 악보인데 가사 숙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보래요. 자기를. 자기를 보고 빠르기도 그날그날 따라 틀려요. 멜로디 연습하고 멜로디도 다들 전공생이 아니기 때문에 다 플랫대거든요. 자기를 보려는 자기를. 자기.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실력인데 예배 때 예배를 딱 할 때 지휘자와 반주자와 혼혈 일치가 돼서 그 이제 그분이 할 때는 이제 피아노 반주도 하기, 피아노 반주자도 있지만 오르간 반주자가 하는데 음정이 100%는 안 나오는데 그 정도 실력에 그렇게 빡빡 나오는 게 없는데 혼혈이 와 자기만 보려는 거야. 악보 다 학생들도 악보 안 보고 지휘자만 보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런 자신감이랑 그런 에너지가 있고 에너지랑 배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경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겠어요.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한 지휘자로 끝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누가 했다 얘가 했다. 그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악기자들도 악보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네네네네. 너무 신기했고 저도 네네. 그거 보면서요. 네. 근데 주로 이제 가스펠 그러니까 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블랙 가스펠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반복된 거 네. 그리고 싱코페이션, 텐션 네. 그리고 네. 변주가 있고 네. 앞에서 부르면 따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싱코페이션이 뭡니까? 네, 전수사님 설명해 주시죠. 당김음입니다. 음을 한 음을 이제 정박에서 조금 더 당기는. 네. 그래서 정박으로 가는 액센트가 원래는 뭐 이렇게 정박에 간다 치면 이거는 그 놀래키는 거죠. 네, 두박제 그렇죠. 두박제 그러니까 나타난다든가. 따라면 싱코페이션은 따따따따따따 이런 게 싱코페이션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정박으로 가는 따따따따 이런 느낌이요.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이제 주로 저도 이제 그 이 송 리스트 전화기 있는 송 리스트 보면은 저는 이 가스펠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쭉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노래도 그냥 틀어놓고 듣거든요. 네. 그러면 주된 가사의 그 지금 나오는 최신 곡들도 다 대부분이 네. 뭐냐면은 축복, 번영 뭐 이런 거예요. 축복, 번영 뭐 새롭게 하심 어떤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아무래도 옛날에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네. 가사도 굉장히 많고요.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그 그런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영감이 확실히 틀린 네. 그 목소리에서도 굉장히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궁금함이 있는데 네. 우리가 흑인 영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 스피리추얼성 뭐 이런 건가요? 영가라는 말이? 영. 아, 이제야 알았네요. 40년이 지나 이제야 알게 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그 우리 그 뭐 했었지? 양동근 씨 그 뭐야 헤리티지 그 거기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아 그 흑인 창 그 콰이어에서 하는 창 그런 창법을 굉장히 많이 쓴 게 있었다라고 네. 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싱코텐션 뭐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C를 했으면 C다시 그리고 이제 그런 블루, 것도 많은 거죠. 합창하고 재창하고 네, 막 이렇게 call and response라고 해서 여기서 리더가 보컬 리더가 하면 뒤에서 따라 부르고 근데 따라 부르는 게 똑같이 안 해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렇게 변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미군 부대에서 네. 저기 뭐야 아침에 구보할 때 하는 것도 그런 건가? 아, 연상이 안 돼요. 연상이 사실은 call and response죠 그게. 마다다다다다 그럼 빠 맞죠 맞죠. 그거죠. 아, 그거죠. 그러네요. 맞네요. 근데 미묘하게 살짝 다르게 받고. 예. 네. 하여튼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혹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있으신가요? 저는 뭐 커크 프랭클린밖에 몰라가지고. 아, 저도요. 전 엘빈 슬로터. 굉장히 뚱뚱한 거군데 네. 그냥 목에다 이만한 돌 얹어 있는 그런 가수가 있어요. 되게 힘 있고 에너지 있고 그 가수 좋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그 어워드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 언급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은 전대현 선생님도 한번 물어봐야죠. 아니요, 저 안 하신 줄 알고. 아니 아는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앞에 나와서 아, 둘 다? 저는 그냥 롱캐놀리 할게요. 근데 이게 이분이 아 젊은 시절에 가수니까 맞긴 맞거든요. 아 대단하신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하고 싶은 분들은 네. 다 어워드 아까 어워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래미 네. 어워드는 저는 뭐 원래 그런 있는 곡에서 CCM이 추가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가스 그 CCM이랑 가스펠만 주는 어워드가 또 제일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미랑 도브 어워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브, 네, 도브가 있고 그다음에 네, 스텔라라고 도브. 있어요. 그것도 크리스천 뮤직인데 네. 이분들은 이런 어워드 다 싹쓸이 하신 분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맞아요. 아는 분들은 거의 그걸 뭐 하신 분이고 특히 저번에도 왜 이런 아티스트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실력들이 너무 되니까 미국 아, 외국 문화는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딱 구분돼 있잖아요. 세상 음악, 역적 음악. 이분들은 실력이 이들보다 더 월충하니까 이들이 오히려 이쪽에서 배워가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워드도 뭐 거기서 얻어오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그 CCM 아티스트들은 연예인들과 친한 거예요. 뭐 다 이분들이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휘트니 휴스턴이랑 친구였고 그래서 아, 휘트니 휴스턴 죽었을 때 같이 뭐 인터뷰를 해준다던가 회상을 해준다던가 그런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뭐 CCM이라는 장르가 어떤 우리만의 좀 독특한 장르로 해석이 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음악의, 음악의 장르의 그냥 한 부분인 거죠. 자연스럽게. 미국은 워낙 기독교 배경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그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만 그렇죠. 뭐 아무튼 뭐 그렇네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분, 유명한 분들이 컬크 아까 말씀하셨던 컬 프랭클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프로듀서 완전히 곡을 쓰시고 영감 연주도 있고 하고 연주도 하시는데 노래를 안 하세요. 랩만 왜냐? 하고 리딩 노래를 못 하거든. 노래를 아, 정말요? 못 노래 못 해요. 어 나는 원래 아 저 네. 로린힐을 봤는데 네. 이 로린힐 노래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콘서트 때는 자기 노래 콰이어가 하고 자기 노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리딩 커크 프랭클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커크도 그런 계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노래를 못해요. 노래 못하는데 제가 콘서트에도 일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키가 굉장히 작거든요. 완전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거기서 나오는 카리스마와 에너지가 리더십이요. 그 거리에서 제가 느낄 정도예요. 정말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게 저 싼 티켓 산 저한테도 느껴지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그런 와 정말 특이하구나. 저는 미국에 꼭 가서 그 공연을 보고 싶어. 커크 프랭클린의 공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그런 공연을 보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 온 줄 알았었어요. 정말. 저는 한국에서만 보니까 아, 저 한국에서 이제 스탠딩석에서 봤어요. 반대 이 커크 프랭클린이 갑자기 무대를 뛰쳐나와서 뒤쪽 백그라운드 뒤쪽 그러니까 무대 뒤쪽이 아니라 관중석 뒤쪽으로 해서 스탠딩 콘서트 스탠딩 하는데 바로 그러니까 엔지니어석인데까지 와가지고 바로 제 앞이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죠. 아직도 있어요. 열고 동영상을 누르면서 봤어요. 근데 정말로 키가 작으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작으셔서 워커를 신었는데도 작았어요. 예. 그런데 너무 에너지가 하, 그냥 보고만 있어도 후광까지는 못 느꼈는데 하여튼 그 에너지가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랬고 또 다니 맥컬크니 앤토니 이벤즈는 에반즈는 아시죠? 그분 좋아하시잖아요. 진님. 저는 좋아하는 거 그 도니 안토니 아니 그 전에 했던 도니 아 다니 맥컬크니 그분도 좋아 도니 다니 저는 돈이라고 읽어요. 저는 돈이라고 읽어요. 이거요. 앤서니 에반스도 좋아하네요. 앤토니는 제가 콜 프랭클린 할 때 왜 콘서트 할 때 전에 뭐라 그러지? 오프닝 해주는 가수 있잖아요.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그거 이 사람이 원래 노래 잘해요. 그때 와서. 근데 이제 서로 밀어주고 이 사람이 또 일반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오디션, 거기서 거기 나갔어요. 거기서 나가. 근데 이미 CCM 교회에서는 알려져 있었어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앨범도 많아요. 아버지가 방송 쪽에서 일도 원래 하셨던 분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있고 또 여자로는 킴벌. 킴벌 재즈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엘라 피처 뭐냐? 엘라 피처라. 그렇게 불려 제가 흥분해가지고 혹시 지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스펠링 좀 알려주시죠. 누구야? 지금 킴? 말씀하세요. 킴에다가야 B-U-R-R-E-L-L. 근데 가스펠을 완전 재즈로 부르시는데 이건 정말 신이에요. 제가 부르는 여기 이 범죄할 수 없는 그냥 그 선조 있죠. 완전 가스펠 여자 선조. 남자분들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이쪽 가스펠 하시는 분들은 주로 TV 쇼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뭐 저기 욜란다 아담 같은 경우는 자기 네. 쇼가 있으신데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설교처럼 그 자리에서 프리칭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걱정 있으신 분들 뭐 금전 있으신 분들 네. 근데 그 말의 권세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너무 뜨거워서 네. 방송인데도 와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자 우먼 파워 막 네네.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데요. 아니 근데 그게 주의 아닌가요? 이게 또 이제 미국적인 토양에서는 네. 가능할 수 있는 거고 딱딱하시는 네. 그런 네. 카리스마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을 저는 들어도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저분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인상을 쓰실까라고 이해를 할 텐데 일단 그렇네요. 근데 이분들이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왜 좀 아픔이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으세요. 좀 방송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네. 그런 어두운 면들도 많고 거기서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한과 하나님을 향한 좀 그런 갈망. 게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흑인 음악 자체가 이분들이 네. 가진 그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아픔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우리가 100%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이분들의 그렇죠. 음악을 네.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으로는 좋아하지만 네. 정말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음악들을 해왔는지를 알려면 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예. 아마 더 음악도 맞습니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고 블랙 가스펠도 그렇지만 뭐 그 외의 장르들 있잖아요. 힙합이라든지 네. 뭐 R&B라든지 여러 가지 네. 장르들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우리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써니자매가 막 얘기했을 때 그래 맞아 그때 그 시대에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한번 본다면 상황과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그 CCM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써니 더 아니요 제가 흥분하게 막 좋으니까 네, 너무 좋은 음악들 이게 아닌 안 좀 네. 쉬어야 될 다음에 이거는 써니가 블랙 가스펠 얘기해 주는 네네. 거는 이렇게 마치지 말고 네. 다음에 저희가 건반 있는 데서 네. 써니가 이 곡은 이런 곡이 다 해가지고 들려주면서 하면 우리 써니 사역자님이 건반을 치는데 네. 정말 천상의 음악이 들려 아니 이건 뭐야 이게 보통 노래만 잘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저희 같이 울었잖아요. 이렇게 눈물 촉촉해져서 그때 같이 울었잖아요. 네. 예, 기대해 주십시오. 아, 진님은 지금도 울고 있어. 생각만 해도 감성적이셔서 예, 요즘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저번에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창원 선생님이 말을 막아가지고 지금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이거 꼭 얘기해야 돼. 또 잘라려고 그래 지금. 무한도 좀 봤는데 그 뭐죠? 그 택배 해주는 거 배달해서. 울었잖아. 그 할머니.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그냥 그래려니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혼자서 우셨어요? 예, 그거 보면서 계속 눈물 또 집안이 가장이다 보니까 또 아무 때나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또 막 눈물 훔치면서 이렇게 막. 저는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지금은 네. 방송 시간이 아닙니다. 그 문구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자, 어쨌든 오늘 써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훌륭합니다. 제가 사실 블랙카스텔을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분들은 좀 찾아서 네. 들어보고 싶어서 아까 네. 이름 다시 여쭤봤고요. 네. 제가 이름을 찾을 수 있으면 네. 몇 분의 음원은 좀 조금이라도 깔아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네. 보유하는 거 있으니까 보내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이름 중에? 아, 그럼요. 아, 다 있어요. 전에도 이런 장담을 하셨다가 나중에 안 깔린 경험이 저는 기억이 아, 나네요. 네. 네. 괜찮은 쉽지. 네. 근데 CD를 찾는 거라 정말로 힘든 작업이었고 네. 지금 이제 MP3로 있으니까 MP3 예. 네. MP3 있으니까 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저희들 만나가지고 네. 아, 사설도 길고 막 할 얘기도 많고 오늘 또 새로운 데 와가지고 네.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드디어 우리 전대현 전도사님이 알선해 주셔서 어디서 이런 걸 또 네. 새로운 곳에 왔거든요. 예. 예. 아마 음질이 지난 회와 이번 회부터 어떻게 다를지 네. 잠옷 기대가 흥미롭네요. 됩니다. 네. 예.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방송 후다닥 마치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오늘 목소리를 좀 적게 들으셨는데 네. 우리 전도사님과 진님의 목소리를 오늘 진님은 충분히 말씀하신 충분히, 것 같은데요. 충분히 얘기했어요. 예. 예. 다음 저도 말 많이 했어요. 예. 네. 네,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네. 진행의 주창훈, 진, 전대현, 써니. 써니. 그리고 써니. 제작 CCN 공방 제작 지원 로즈베이였습니다. 로즈베이였습니다. 로즈베이. 감사합니다.